시절 우연히 만난 사람 변치 말자 약속했던 우정의 친구였네 수많은 세월이 말없이 흘러 지나간 여고 시절 조용히 생각하니 그것이 나에게는 첫사랑이었어요 수많은 세월이 말없이 흘러 지나간 여고 시절 조용히 생각하니 그것이 나에게는 첫사랑이었어요